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사랑의 기쁨을 깨닫고 나 같은 여자도 사랑을 알게 했다오.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나라는 사람이 있단 걸 알게 됐다오.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나는 사랑을 했다오. 그땐 사랑을 지우고 또 지워야 하는지 사랑을 머금고 눈물은 태연히 흐르고 이별이 뭔지도 몰라서 나 웃었다오.